우리나라의 황해북도 황주중등학원 준공식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. 준공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, 학원, 교직원 원아들, 건설자들, 황주군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 중등학원에는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다용도의 체육관, 10여 개의 실험실습실, 기숙사를 비롯하여 교육 및 생활 요건이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다.